조선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많은 단위들이 1월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수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领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원산청년발전소의 노동계급이 20일까지 새해 첫달 전력생산 계획을 118.6%로 앞당겨 완수했습니다. 평양 피벗공장에서 23일 현재 1월 계획을 165%로 넘쳐 수행한 것을 비롯해서 평양시 피벗공업관리국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1월 인민경제 계획을 한 주일 이상 앞당겨 완수했습니다. 림업 부문의 노동계급도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림업성적인 1월 산지통나무 생산 계획을 105%로 완수했습니다. 평안남도 림업관리국이 월 산지통나무 생산 계획을 23일까지 성과적으로 결속한 것을 비롯해서 함경남도, 량강도, 자강도, 강원도 림업관리국 산하 단위들에서 1월 산지통나무 생산 계획을 수행했습니다.